처럼 되고 싶어 부러워 반의 반이라도 담았으면 난 좋겠어 우스워 누군가와 날 비교한다는 게 너무 무서워 하지마 그런 비교 따윈 의미 없잖아 그러지마 Stop it now 그냥 넌 지금 너의 길을 가면 돼 인정하기 싫지만 옆을 보게 되잖아 앞서간다고만 더 가는 건 아냐 baby 저 멀리 보고 take your time 조급할 필요 없어 my baby 비교 따윈 하지마 천천히 달려도 괜찮아 나의 길을 따라 my life 급한 맘 내려 now 나만 보고 달려가 Ow! You ready? Let's go! 또 남을 쳐다봐 그리고 나를 봐 뭔가 나보다 하나씩은 더 잘난 것 같아 왜까나? 왜까요? 자꾸 보게 돼 나도 모르게 모르고 고르는 선택의 연속인 거라도 몰라도 해볼까 나만 뒤처질까 불안감이 계속 날 조르거든 다른 애들 봐 너 다른 애들 봐 다르다고 말은 하지만 내 빈잔에 욕심만 가득 인정하기 싫지만 yeah. 앞을 보게 되잖아 oh. 앞서간다고 먼저 가는 건 아냐 baby 저 멀리 보고 take your time 조급할 필요 없어 my pain 비급 따윈 하지마 천천히 달려도 괜찮아 나의 길을 따라 my life 급한 맘 내려 now 나만 보고 달려가 Ow. 난 아직 나의 목적지가 어딘지는 몰라 I don't know 저기 결승선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몰라 I want to know 하지만 일단 내 앞에 길을 달려 고민은 다 헷갈린 길에서 그때까지는 자꾸 나의 옆을 돌아보지 마 잊지만 my speed my lane my pace 조급할 필요 없어 my pace 비교 따윈 하지마 천천히 달려도 괜찮아 나의 길을 따라 my life 한 번 내려놔 Ready? Let's go!